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. 화낼 힘도 없어 이유도 없고. 마음을 더럽히지 마. 타락하기엔 아직 일러. 너리야 말이야. 널 위한 말이야. 빛나는 밤이야. 널 괴롭히지 마. Oh 말이야. 널 위한 말이야. 뭐하러 아둥바둥해. 이미 여름도인데. Maria, 빛나는 밤이야. 널 괴롭히지 마.